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알바니아 공화국 국경절에 점하여 28일 이 나라 대통령 부야르 니샨디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